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,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,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,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, 왜 그랬을까? 이유가 뭘까? 이렇게 끝내자는 말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,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,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, 왜 그랬을까? 뭘까? 이렇게 끝내자는 말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